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베토벤과 미켈란젤로입니다. 베토벤은 육체적 장애나 가난 속에서도 뜻을 꺾지 않았고, 미켈란젤로 역시 후원자들의 간섭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은 재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굳은 의지로 자신이 택한 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나 고흐는 육체적 장애나 가난 속에서도 뜻을 꺾지 않았고, 미켈란젤로 역시 후원자들의 간섭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은 재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글 송년식, 그림 김창희의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입니다. 1475년 3월 6일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이탈리아 중부의 투스카니 지방에 있는 카프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미켈란젤로의 집안은 귀족 집안이었지만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미켈란젤로는 한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기억할 만큼 기억력이 좋았어요. 미켈란젤로의 뛰어난 기억력을 알게 된 아버지는 미켈란젤로가 학자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공부보다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불쑥 미켈란젤로의 방에 들어왔어요. 미켈란젤로는 깜짝 놀라 등 뒤로 그림을 감추었지만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지요. 뭐야?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리러 나가고 심지어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도 그림을 그렸어요. 1488년 13살이 된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림 그리는 것을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넌 공부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딴 생각 마라.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아버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졸랐어요. 아버지, 제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왜 이리 귀찮게 굴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미켈란젤로는 그날 이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갈수록 야위고 눈이 움푹 들어가도록 헬쑥해졌어요. 결국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었죠. 미켈란젤로는 아버지와 상의해서 그때 피렌체에서 유명한 화가였던 기를란다유의 공방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어요. 이듬해에는 조각가 베르톨도에게 조각을 배웠어요. 그 후 미켈란젤로는 메디치가의 로렌초 대공이 재능 있는 소년을 찾는다는 말에 스승의 추천을 받아 메디치 정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대공이 소년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게 되었어요. 로렌초 대공은 미켈란젤로의 솜씨에 감동을 받아 메디치 정원에 들어와 함께 살게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로렌초 대공의 아들 조반니, 조카 줄리오와 함께 교육을 받으며 마음껏 그림과 조각에 열중할 수 있었답니다. 메디치 정원에 온 지 1년 된 어느 날이었어요. 대리석으로 나이든 목신의 얼굴을 완성한 미켈란젤로가 막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좋은 작품이군. 자네가 만든 건가? 예, 그렇습니다. 훌륭하군. 하지만 제대로 관찰했다면 노인의 이가 이렇게 성할 리 없다는 것쯤은 알았을 텐데. 자네의 몫이는 이가 20살 청년 같군. 미켈란젤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뛰어난 안목으로 그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은 메디치 정원을 만든 로렌초 대공이었어요. 고민에 빠진 미켈란젤로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인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미켈란젤로는 산토 스피리토 수원을 찾아갔어요. 교회 지하 납골당을 열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원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당시에는 시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 큰 죄였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어떤 원리로 뼈와 근육이 움직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건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일이야. 난 열쇠를 줄 수 없네. 원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나 말과는 달리 열쇠를 눈에 잘 보이는 벽고리에 걸며 미켈란젤로를 향해 눈을 찡긋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원장님의 뜻을 알고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미켈란젤로는 납골당의 시신을 열고 내장을 만져보았어요. 인체의 오묘한 생김새를 환하게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미켈란젤로는 납골당 문을 잠그고 나오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죄를 이제부터 끌과 망치로 씻으려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낱낱이 표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 1496년,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갔어요. 어느 날 추기경이 대리석으로 피에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어요. 피에타는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새긴 조각이에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미켈란젤로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피에타에 바쳤어요. 노력 끝에 명작 피에타가 세상에 빛을 보았지요. 피에타는 24살의 젊은이가 조각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작업 대금은 고사하고 재료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추기경이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빈털터리가 된 미켈란젤로는 로마가 싫어졌어요. 피에타를 수레에 실어 성 베드로 대성당 한쪽 구석에 두고 피렌체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1501년, 미켈란젤로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다비드의 모습을 조각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새길 대리석을 구하러 다니다 누가 작품을 만들려고 건드렸다가 그만 못 쓰게 되어버린 대리석을 발견했어요. 높이가 5.5m에 무게도 몇 톤이나 나가는 엄청난 크기의 대리석이었어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리라 마음먹었어요. 무슨 작품을 만들기에 칸막이까지 치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거지?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정말 궁금하네. 3년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칸막이가 거쳤어요. 이글대는 눈빛으로 골리앗을 쏘아보는 다비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는 훤칠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다비드를 올려다보던 사람들은 이날 피렌체를 상징할 새로운 예술품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뒤 미켈란젤로에게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508년,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리는 일을 맡았어요. 4년 동안 온갖 고생 끝에 완성한 이 그림은 천지 창조를 주제로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노아의 홍수 등 구약 성서의 9 장면을 그린 대작이에요.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림으로써 37살의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조각가이며 동시에 위대한 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1513년이었어요.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죽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나의 묘 작업을 해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했어요.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묘 작업을 시작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여러 점의 조각상으로 묘를 꾸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 작업은 그 후 30년간 끈질기게 미켈란젤로를 괴롭혔어요. 묘를 3분의 1쯤 완성한 1516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교황이 된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를 불러 로렌초 성당의 정면을 건축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레오 10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보아준 로렌초 대공의 둘째 아들이기도 해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피렌체의 로렌초 성당 건축일과 로마의 율리우스 2세의 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리도 먼데다가 양쪽 지역 사람들의 경쟁심과 갈등이 너무 심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미켈란젤로는 1518년 9월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교황 레오 10세가 죽고 하드리아누스 6세가 뒤를 이었다가 다시 클레멘스 7세가 뒤를 이었어요. 이들 세 교황은 모두 피렌체 가문 출신이었어요. 클레멘스가 교황이 됐다는 사실은 미켈란젤로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클레멘스는 미켈란젤로를 가장 잘 이해하며 아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 좋은 일도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새 교황의 부탁으로 메디치 가문의 묘 작업을 시작했지만 율리우스 2세의 유족들은 자신들과 계약한 묘 작업이 자꾸 늦어지자 소송을 걸었어요. 게다가 피렌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서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전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작품을 만들지 못했어요. 조각에 손을 댔다가도 미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도 잦았어요. 미켈란젤로는 마치 돌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었어요. 1533년, 미켈란젤로는 다시 로마로 갔어요. 새로운 교황 파울루스 3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도록 했어요. 이번에는 천장이 아니라 제단 뒤에 넓은 벽에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가로 14m에 세로 12m나 되는 큰 벽이었어요. 미켈란젤로는 그곳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세상 마지막 날의 광경인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로 했어요. 최후의 심판은 5년 만에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어요. 세상의 종말이 너무 생생하게 표현되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교황 파울루스 3세는 그림을 처음 본 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인 천사와 성인들이 알몸을 드러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교황은 미켈란젤로를 불렀어요. 미켈란젤로, 그림을 조금 수정하면 어떻겠소? 그 그림은 타락에 물들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제 그림에 손을 댈 생각이 주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비난이 거세지자 교황은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는 화가를 불러 알몸의 성자들을 가릴 수 있게 덧칠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안타깝게도 처음의 모습을 잃고 오늘날과 같은 그림이 되었어요. 어느덧 미켈란젤로는 70대의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쉬지 않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 카피톨리나 성당 건축 등의 일에 끊임없이 정열을 쏟았어요. 86살 때인 1561년에는 3시간씩 서서 대생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기도 했지만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끌과 망치를 잡고 일을 했어요. 죽기 이틀 전까지도 미켈란젤로는 설계를 하고 밑그림을 그렸죠. 1564년 2월, 예술과 자유와 정의를 위해 온 몸을 불살라온 미켈란젤로는 89살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어요. 평생을 돌과 함께 자유를 꿈꾼 미켈란젤로는 로렌초 성당에 조용히 묻혔어요.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신성한 조각가라고 부른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글 송년식, 그림 전경선의 고전음악의 완성자 베토벤입니다. 사물을 볼 수 없는데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데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서도 훌륭한 음악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루트비 판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독일의 라인 강가에 있는 도시 본에서 태어났어요.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본 궁정악단의 지휘자였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이어받은 분이었어요. 13살 무렵에 궁정의 악사가 되었고 24살 때는 테너 가수가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난폭한 술 주정뱅이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어린 베토벤을 안고 부엌 한 구석에서 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노래 연습을 막 끝냈을 때였어요. 어린 베토벤은 그 노래를 그대로 피아노로 옮겨 쳤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기막히구나! 넌 천재야, 천재! 아들의 재주를 발견한 아버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호되게 피아노 연습을 시켰어요. 베토벤은 종일 악기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와서도 잠자는 아들을 깨워 연주를 시켰어요. 베토벤은 아버지가 잠에 골아 떨어질 때까지 연습해야 했어요. 11살이 되던 해 베토벤은 궁정 오르간 연주자인 네페 선생님에게 본격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네페 선생님은 악보 적는 법, 연주법, 작곡법 등을 베토벤에게 정성껏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토벤을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네페 선생님은 베토벤이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베토벤 역시 네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음악가가 될 꿈을 꾸었죠. 어머니는 베토벤에게 빈으로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베토벤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걱정되어 주저했지만 음악가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결국 빈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죠. 음악의 도시 빈은 베토벤을 꿈에 부풀게 했어요. 베토벤은 하숙집을 정한 뒤 모차르트를 찾아 나섰어요. 33살의 모차르트는 교향곡을 40곡 넘게 작곡한 유명한 천재 음악가였어요. 모차르트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베토벤에게 모차르트는 너무 바빠서 누구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뵙기 위해 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연주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베토벤이 사정하자 모차르트는 할 수 없다는 듯 연주실로 안내했어요. 선생님이 간단한 멜로디를 하나 쳐주시면 제가 즉흥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참, 정말 열성적이군. 좋아, 그럼 한번 해보게. 모차르트가 짧게 멜로디를 쳤어요. 베토벤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잔잔하고 고요한 물결 같던 음악은 차츰 힘차고 즐거운 곡으로 바뀌어갔어요. 모차르트도 점점 베토벤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덥석 손을 잡아 주었어요. 그러더니 옆방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여기 베토벤 군을 소개하겠네. 잘 봐두라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음악가가 될 테니. 모차르트는 워낙 유명한 음악가라서 늘 바빴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음악을 배우러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린 적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모차르트 같은 훌륭한 음악가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모차르트 또한 베토벤을 정성껏 지도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베토벤은 독일을 떠난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베토벤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술주정은 더욱 심해졌어요. 베토벤은 궁정에서 연주하며 귀족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베토벤은 1792년 12월 장학금을 받아 다시 빈으로 갔어요. 5년 만이었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모차르트는 1년 전인 1791년에 죽어 이 세상에 없었어요. 베토벤은 이번에는 하이든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하이든은 연주 활동으로 너무 바빠 베토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베토벤은 알브레히트 베르거를 찾아가 새로운 작곡법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곳으로도 성이 안 차 살리에리에게도 찾아가 성악 작곡법을 배웠어요. 베토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심이었어요. 빈에 온 지 2년 4개월이 된 때였어요. 드디어 베토벤은 빈 궁정의 브루크 극장에서 첫 연주회를 갖게 되었어요. 빈에서 만난 리히놉스키 공작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브루크 극장은 인류 음악가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곳이었지요. 베토벤은 사흘 동안 매일 다른 곡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했어요. 와, 대단해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연주 같아요. 정말 피아노의 마술사예요. 이런 훌륭한 연주는 처음 들어봐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그칠 줄 몰랐어요. 연주에는 말 그대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브루크 극장 연주회가 성공하자 리히놉스키 공작은 유럽 지방을 돌며 천재의 등장을 알리는 연주회를 갖자고 말했어요. 산과 들을 넘으며 돌아다닌 유럽 연주회는 베토벤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였어요. 드레스덴, 라이프치, 베를린. 가는 곳마다 베토벤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렸어요.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뒤를 잇는 음악가가 나타났다며 감탄했어요. 베토벤이 25살 무렵이었어요. 음악가로 성공하자 베토벤은 본에 남아있던 동생들을 빈으로 데려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형님, 뭐 하세요? 방에 들어와서 몇 번을 불렀는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어느 날 동생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베토벤은 바로 옆에서 하는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귀가 좋지 않다는 것은 베토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귀는 갈수록 나빠졌고 베토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귀가 영 안 들리면 어떡하지? 소문이 나면 음악가로서의 생명은 끝나는데. 베토벤은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싫었어요. 베토벤은 죽고만 싶었어요. 베토벤은 절망에 차서 소리쳤어요. 귀머거리 음악가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베토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작곡 활동을 쉬지 않았어요. 자신의 슬픔을 소나타 제8번 비창에 담아 나타내었어요. 제1교향곡 같은 아름다운 곡도 썼어요.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소리들을 감동적으로 재창조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토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귀는 점점 들리지 않았고 앞날은 온통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베토벤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한 방에 앉아 유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베토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음악에 대한 열정은 베토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또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베토벤은 오로지 작곡에 매달렸어요. 이 시기에 여러 개의 교향곡을 남겼죠.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제5교향곡은 귀가 안 들려 괴로워하던 시기에 만들기 시작하여 5년 동안에 쓴 걸작이에요. 제5교향곡은 특히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유명한데 이 부분을 두고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베토벤의 제5교향곡을 운명교향곡이라고 불렀어요. 운명교향곡을 작곡할 무렵 베토벤은 테레제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진 동안 베토벤은 그의 천재성을 남김없이 발휘했어요. 제6교향곡 전원과 베토벤 스스로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피아노 소나타인 열정도 이때 만들었어요. 1812년 베토벤은 온천이 있는 작은 마을로 갔어요. 그곳에서 제7교향곡과 제8교향곡을 작곡했어요. 이 무렵 베토벤은 소리를 거의 못 들었지만 꾸준히 작곡에 몰두했어요. 이 시기에 지은 곡들로 베토벤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졌어요. 그러나 베토벤에게 영광스러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제 베토벤은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아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소문이 퍼지자 베토벤을 좋아하던 귀족들이 냉랭하게 등을 돌렸어요. 베토벤은 외롭고 슬펐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있지는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실러의 시 환희를 주제로 해서 곡을 만들어야지. 베토벤은 전부터 실러의 시 환희로 교향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베토벤은 환희의 극치를 노래하고 싶었지만 쉽게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다 되어 환희를 주제로 교향곡을 완성했어요. 바로 합창곡 환희를 마지막 부분에 삽입시킨 제9교향곡 합창이에요. 합창은 베토벤이 자기 자신의 운명과 고뇌를 이겨내고 만든 승리의 노래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곡 환희에 열광했어요. 하지만 베토벤은 여전히 가난한 데다 폐까지 점점 나빠졌어요. 마침내 베토벤은 1827년 3월 26일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베토벤은 귀가 먼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